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3일 하루 동안에만도 450세대의 살림집이 더 완공됐습니다. 무산군에서는 하루 동안에 28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끝냈으며 해룡시와 연사군에서도 각각 100여 세대, 60여 세대의 살림집을 완공했습니다. 경운군에서는 살림집 건설이 이미 끝났으며 경원군에서는 50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이 98% 개선해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.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학교,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 건설이 80% 개선을 돌파했습니다.